무농약에서 태평농까지 5부를 방송하겠습니다. 우리 농부님은 토종씨앗 도서관 네.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이 도시농부 활동을 하면서 토종씨앗을 알게 됐고요. 지금도 시골 그 농가주택 같은데 깊은 데 들어가면 옛날부터 그 짓던 그 씨앗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가서 수집도 해오고 다시 그거를 농사져서 수량을 많이 불린 다음에 그걸 다시 나눠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 밥상에서 청양고추 되게 많이 드셔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청양고추가 우리가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모든 종자 회사가 이렇게 다 넘어갔었죠. 다국적 네. 기업으로 넘어감으로 네. 인해서 그 청양고추의 로열티가 무시무시한 네, 그렇죠. 몬산토에 넘어갔다가 또 몬산토가 다시 독일의 바이에 네. 회사하고 합병하는 바람에 네. 글로 넘어갔어요. 매운맛의 대명사 청양고추. 한국 사람이 즐겨 먹는 매운 요리의 주역입니다. 그런데 이 청양고추를 먹을 때마다 로열티가 외국으로 흘러나갑니다. 우리가 개발했지만 외환위기 때 소유권을 다국적 기업에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농작물의 30%가 이처럼 돈을 내고 종자를 쓰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애석하게도 우리 양인자 농부님과 같이 이렇게 토종씨앗 도서관이라는 활동을 하지 않으면 청양고추 이름만 들어도 우리 거잖아요. 그런데도 없어지죠.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사 먹으면 로열티가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막고자 또 보존하고자 하는 게 토종씨앗 도서관.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토종씨앗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옛날부터 계속 그 씨앗들이 재배한 것들로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자존심이고 우리 생명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다국적 기업으로 넘어간 그런 씨앗들이 2000년대 초에 뭐 한 10년 동안 조사된 거 보니까 한 8천억 원가량의 그런 로열티가 나갔던데 우리가 우리 거를 먹으면서도 돈을 내고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청양고추 하나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렇게 다국적 기업으로 넘어가서 역으로 다시 우리가 그거를 수입해 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뭐 GMO라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상한 씨앗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거를 먹고 살면 정말 어떤 때는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 어려운 시기 때 사실 이 종자 회사들이 다 다국적 기업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그 대표적인 게 동부한농. 맞아요. 동부한농 맞죠. 네. 네. 그것이 그 엄청난 몬산토 코리아로 이렇게 넘어가서 채소 종자를 포함해서 한 300개 정도의 품목이 특허권이 몬산토 코리아가 인수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청양고추나 토마토, 파프리카, 시금치 사실 이런 것들이 몬산토의 어떤 권리로 넘어갔다가 독일이란 바이엘로 넘어갔는데 그 특허 사용료라고 하잖아요. 노열티는요. 네. 2005년도에는 180억 정도, 10년 뒤에 210억. 2012년부터는요, 그 로열티라고 하는 게 7천억 원대가 넘어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 엄청난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씨앗을 사서 심어서 지금 씨앗 받는 것도 모르는 농부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정말 이 토종 씨앗이 만약에 없어진다. 그러면 그들이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그러면 농부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내 생명을 담보로 그 몬산토나 또 뭐 카길이나 그런 다국적 기업이 가지고 있다는 거지. 토종씨앗 도서관을 하시는 거는 우리 토종 종자가 없어지면 땅이 아무리 좋고 환경이 그렇죠. 좋아져도 씨앗으로 인해서 다국적 기업들한테 휘둘릴 그렇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막아보고 네. 하는 의미도 있는 거군요. 그럼요. 식량 주권을 우리가 지키는 건데. 농부님께서는 광명 씨앗 도서관의 네. 관장으로서 씨앗 도서관에서는 무슨 활동을 하시는 일단 거예요? 일단 수집하러 다니고요. 씨앗 수집이 뭐 1년에 한 3개월 주 3일씩 이렇게 막 나가요. 지금 또 그게 더 이제 급해지는 거죠. 갈수록. 왜냐면 지금 70, 80대 분들이 그나마 조금씩 가지고 있는 거고 그분들은 우리 아버지가 짓던 거니까 계속 짓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뭐 우리 신랑이 이것만 먹어 뭐 그래서 짓기도 하고 애들이 너무 좋아해, 맛있어해. 그래서 짓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짓고 있어요. 가서 설명을 하고 좀 나눔 받아 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토종 씨앗을 농사 안 져요. 젊은 사람들은 다 황금성만 가지고 그 농사도 이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해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씨앗도 소관에서는 그거 증식해서 이제 나눔해주고 정말 농사짓는 사람들이 토종 씨앗으로 농사짓게 자꾸 권해주고 독려해주고 자꾸 응원해주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토종 씨앗들 그런 데이터 같은 것도 만들고 물론 우리가 이렇게 민간단체에서 뭐 순수성을 100%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교잡되지 않게 그 씨앗을 이렇게 최종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거죠. 전국을 다니시면서 토종 수집, 그건 수집을 수집이고, 하는 예. 거고 수집한 거를 다시 도시농부들에게 그렇죠. 다시 나눠서 예. 키울 수 있게끔 보급을 좀 예. 해주는 일이 강명 씨앗 도서관의 예. 활동인 예. 거죠. 그러면 활동이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제 역량이 그냥 맞게끔 이제 하는 거죠. 수집해오면 많이씩은 이제 못 가져오거든요. 우리도 사실 그 어르신들이 열심히 농사지은 거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나눔을 받아오면 우리가 다시 이제 나누어줄 걸 생각해서 이제 증식하기 위해서 심는 것도 있고 또 뭐 유전자원센터에다 이렇게 또 뭐 갖다 주는 것도 있고 혹시 모르니까 또 보관하는 것도 있고 막 그래서 많이는 농사는 못 짓지만 그래서 이제 증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이 만약에 이 토종 씨앗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씨앗도서관에 연락해도 되고요. 또 농사 짓는 거 체험 삼아서 오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또 같이 씨앗 광명으로 그렇죠. 최종하는 거 도와주셔도 되고 저희가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이 토종 씨앗 뭐 토종 농사법 같은 거 그런 것도 그 교육도 하고 농부님께서 행사도 여러 차례 하시고 씨앗 나눔을 네. 한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니까 청취자분들께서는 네.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유기농 문화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그런 행사 일정이나 이런 걸 알려드리고요. 2월 3일날 홍성에서 전국 씨앗 도서관이라는 네, 그 총회가 네.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강남에 있어서 강남에서 토종 씨앗 도서관 씨앗 도서관 해보라고 해보라고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양인자 농부님께서 권해서 제가 일단 거기를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와서 씨앗 구경을 쫙 하고 방송을 제가 한번 더 해보고 아마 저 혼자는 어림도 없고 제가 양인자 농부님하고 이벤트로 강남에서 한번 토종 씨앗 나눔 행사를 한번 할 때 다시 한번 공지를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이제 강명에 더 가까우시면 강명으로 가시고 그렇지요. 또 강남에 가까우시면 강남으로 네. 오시면 되고 아 선생님 그리고 수원에도 제가 있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수원도 네. 있고 전국적으로 씨앗 도서관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 때이거든요. 열 군데는 넘어요. 좀 더 가까이 소비자들이랑 갈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이렇게 씨앗 도서관을 지금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종 씨앗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연락을 취하면 얻을 수 있고 씨앗 관련해서 행사 기간과 담당하시는 분의 연락처 그런 거와 강남에서 토종 씨앗 나눔을 하겠다라는 거를 맞아요. 미리 이렇게 공지를 한번 청취자분들께 할 수 있게끔 방송을 한번 더 진행을 하게 될 때 양인자 농부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아이들 토종 씨앗으로 지은 작물 맛보기 맛 기억하기 뭐 그런 교육도 하고요. 뭐 봄이 이제 오잖아요. 봄이 오니까 냉이캐로 오셔도 되고 뭐 농부학교도 또 하시고 싶으시면 거기에 또 오셔도 되고 다음번에 우리 양인자 선생님하고는요. 토종씨앗 이야기와 함께 화분텃밭 네, 베란다텃밭 네. 옥상텃밭 이야기로 한번 그걸 해주면서 혹시 강남에 살거나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선생님과 함께 오프라인에서 네. 그 씨앗을 한번 나눠주는 그런 걸로 한번 잡아서 그렇지. 다시 한번 방송을 해보면 좋은 일이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자급자족이라는 게 전부 다 한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지 내 화분 하나 갖다가 놓고 고추 하나만 심어서 그거 몇 개만 따먹는 것도 자급이잖아요. 배추 하나 심어서 네. 쌈 싸먹고 된장국 한 번만 끓여 먹어도 그것도 자급이고 그게 토종으로 한다는 네, 거죠.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을 네, 것 같죠. 재미도 있고 의미도 네. 있고 같이 한번 해봐요. 2018년도에 네. 실은 양인자 농부님께서 지난 늦가을쯤에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그래서 방송을 하려다가 굉장히 많이 미뤄졌고 농부님께서 빨리 건강 이제 회복하셔갖고 봄에는 농사도 네. 좀 지으면서 종종 방송에 나와주시길 바라면서 농사를 짓지 않지만 농산물을 사 먹는 분들 정말 소중한 분들인데 네. 이분들께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도 이제 소비자 농구라고 하거든요. 소비자 농부님들이 어떻게 농사 지었는지 누가 농사 지었는지 알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농부들이 농사도 좀 잘 짓고 씨앗도 좋은 거 쓰시고 물론 토종만 딱 뭐 먹어라 이렇게 하기는 뭐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토종으로 농사 지은 거를 좀 찾아주시고 정말 자연을 의지하고 자연을 존중해 주면서 짓는 농사 그런 농부들을 자꾸 찾으려고 하면 농부들이 그렇게 농사 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농부들이 짓는 농산물을 자꾸 찾아주시고 소문내주시고 하면 그렇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광명에 이제 갱매 도시농부 장터가 열리니까 거기서 좀 와주시고 농사철에 뭐 수확할 때 체험도 좀 알아봐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시면 그러면 더 애정도 깊어지시고 이런 농산물 보는 눈도 좀 커지실 거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최근에 겪은 에피소드를 우리 청취자분들께 들려주면서 우리 농부님 말씀을 정리해드리며 가슴에 와닿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깨소금을 만들고 싶어서 절구를 찾았어요. 근데 절구 이 방아를 찢는 애가 다 플라스틱인 거예요. 저는 플라스틱으로 맞아요. 하면 안 될 것 같고 나무 절구를 내가 보면 어릴 때 돌 절구에 돌로 된 것도 있고 돌로 돼서 나무 절구였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플라스틱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재동 하나로 클럽에 가서 장을 볼 때마다 난 절구가 필요한데 절구봉이 플라스틱이 아니고 나무로 갖다 놓으라고 갖다 놓으라고 갖다 놓으라고 제가 갈 때마다 그랬거든요. 근데요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어제 가서 제가 샀어요. 아 그래요? 나무로 절구를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 농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니고 있는 마트나 이런 데 가서 토종 씨앗 그러니까, 이름을 대면서 아니면 토종 자꾸 찾으면 갖다 놓는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그렇죠. 거예요. 청취자분들이 자꾸 토종 씨앗 토종 씨앗을 얘기하면 분명 그 그렇죠. 마트에도 변화가 그리고 토종 있을 것 씨앗은 같아요. 네. 저처럼 농사를 져야 그 작물의 맛이 제대로 나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씨앗을 농부들한테 자꾸 권하는 거는 농민들한테 그걸 이렇게 상용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용화 되고 있는 게 이제 구억 배추 있잖아요. 네, 구억 배추 제가 배추, 우리 양인자 농부니까 먹어봤죠. 네. 알싸한 맛을 이제 어른들은 아시는데 그걸 자꾸 이제 우리가 홍보하고 자꾸 행사 때마다 이렇게 드셔보게 하고 했었어요. 그 지금은 토종 배추, 구억 배추 찾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뭐 안진뱅이밀 밀가루 그것도 지금은 많이 찾고들 있고요. 그래서 찾으면 농사짓는 분들이 자꾸 많이 생겨요. 지금은 안진뱅이밀 농사짓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네 맞아요. 네. 네, 네. 그렇게 우리 것을 우리가 하나씩 찾아가는 거죠. 뭐 선비잡이 콩도 있고 그것도 로컬푸드 같은 데 가면 지금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 양인자 농부님을 통해서 땅심을 살려주는 농사를 짓고 그 땅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토종 씨앗이 없으면 우리 먹거리를 지켜낼 수 없다라는 이 농부님의 훌륭하신 생각과 함께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거를 사 먹어주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 보니까 청취자분들께서도 마트에 가까운 마트에 가서 토종 씨앗으로 된 건 뭐 없나를 자꾸 부르짖어 주세요. 선생님 오늘 이렇게 건강이 아직은 회복이 다 안 된 와중에도 이렇게 방송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좋은 정보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건강이 좀 그렇다 보니까 좀 많이는 못 드린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토종 씨앗 많이 찾아주시고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포천인가 가서 토종 씨앗 수집할 때 이름이 어머니 콩이라는 그 콩이 있었어요. 이름을 질 때는 그 작물들이나 뭐 작물들이 자랄 때 그런 어떤 특성 같은 걸로 그 농부들이 이름을 짓거든요. 어머님이 요리를 할 때 그 콩으로 만든 걸로 해줬고 또 어머님 돌아가실 때 남겨주신 거라 자기네는 그걸 너무 가슴속에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서 그걸 어머니 콩이라고 하고 계속 심는다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토종 씨앗들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우리 양인자 농부님. 장부님하고 같이 함께 전국 씨앗 도서관이 열리는 곳에 한번 다녀오고 또 지금 이렇게 토종 씨앗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청취자분들께 한번 더 방송을 해주시는 걸로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방송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